변하던 더 이상은 빗물로도 씻어낼 수 없는 걸 알아. 네 생각이 나면 오늘도 눈물이 흐르는데 네 생각이 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는데 아직 나의 사랑은 언제나 너란 걸 잊지 마.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. 너 너무 사랑했던 우리만의 슬픈 이야기 이제 비록 눈물이 됐지만 네가 나를 떠나간 걸로 사랑이 끝이 났지만 며칠이나 울었을까 네가 떠나고 저 별님은 날까 그대가 있는 곳 내겐 아름다웠는데 마지막 모습도 너만 사랑했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너무 그리웠어 나 네 가슴으로 울어 텅 빈 내 가슴에 찬 바람이 불어 네가 없는 데도 내 시간은 또 흘러 여기까지 끝나지 않은 나의 네 생각이 나면 오늘도 눈물이 흐르는데 네 생각이 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는데 아직 나의 사랑은 언제나 너란 걸 잊지 마.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. 너무 사랑했던 우리만의 슬픈 이야기 이제 비록 눈물이 됐지만 네가 날 떠나간 걸로 사랑이 끝이 났지만 이젠 비록 눈물이 됐지만 네가 날